산에 지는 달은 고향을 비치는데 그리운 내 님께선 소식도 멀고 멀어 어린 시절 생각하니 외로운 타향인데 언제나 돌아가리 꿈속에 내 고향 집을 꿈길에 찾아가니 내님은 간 거듭고 반겨줄 사람 없어 눈물 속에 깨어보니 외로운 타향인데 언제나 돌아가리 꿈속에 내 고향